역대기에는 다윗의 두 가지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임시 11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 13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로 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한 뜻을 모든 지휘관과 함께 나누며 온 회중과 또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가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목적은 여호와께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시집잡한 자를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겠다는 귀한 마음으로 그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또 깨끗한 곳에 옮겨오겠다고 하면서 새 수레를 준비하여 또 웃사와 아이오와 또이 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오는 이 모셔오는 이 과정 가운데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궤를 모셔온다고 기뻐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된 것입니다. 소가 날뛰고 또 수레에 있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수레를 몰고 있던 웃사가 손을 펴서 그 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치시사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누구라도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지금 눈앞에서 떨어지는데 누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언약궤를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를 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제 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지 아니면 아니하면서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계시의 통로가 바로 이 언약궤였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처음부터 모세에게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운반할 때에도 아래쪽 네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박대기를 끼워 달아서 오직 레위인만이 어깨 메고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홉니와 비느하스는 부적처럼 여기고 전쟁터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옆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는데 그 다곤이 또다시 엎드려져 있고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온 성읍이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인 것을 알고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 불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까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상 6장 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 수레를 메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바로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소에 수레를 메어 가져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묻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들의 방식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궤를 이동할 때 아론의 아들들이 궤를 덮고 채를 깨어두면 고핫자손이 와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레위 지파 고핫자손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또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를 실어서 나르는 것, 블레셋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은 분명히 언약궤의 이동에 관한 규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묶고자 해서 가져오는 언약궤였지만 정작 여호와의 뜻 율법은 따르지 않으며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 가운데 우사는 끔찍한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에 있어서 타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선한 의도로 여호와께 묻고자 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또 왕으로 즉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처음으로 행한 일인데 왕으로서의 체면도 좀 살려주시고 또 정말 혼내실 거면 혼내라라도 좀 나중에 혼내시면 어떨까 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우리 사람들끼리 인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 같은 대학교 선후배잖아. 같은 직장도 다니고 내가 많이 도와도 좋고 또 한번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세요. 그분의 거룩하심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정도 없고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믿고 물으려고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다윗은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맞나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냉정하게 생각할 수도 모르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오히려 그분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가 자기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자녀가 행할 바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행할 바에 대해서 가르침과 명령함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얘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하고 또 위험해서 손을 잡으면 막 뿌리치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 야 그래 너좀 당해봐라. 아빠 손도 안 잡고 그냥 막 가다가 넘어져도 보고 다쳐봐야 정신 차리지. 막 이렇게 하면 만약에 다칠 것을 알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왕이 되었을 그때에 그 처음 때에 사랑하는 자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때에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경외하며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왕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죄악된 길을 행하지 않도록 멸망에 이르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른 징계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비록 타협 없는 거룩하심과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아버지의 깊은 뜻과 계획, 그 진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을 양보하면서 저에게 맞춰준다면 그 순간은 기쁘고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악한 길로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그냥 보고 있다면 저는 절대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었냐고 나중에 따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다윗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징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함을 깨닫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고자 하여 가져오는 언약궤였지만 정작 여호와의 뜻 율법은 따르지 아니하고 언약궤는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또 그분의 거룩하심과 임재함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을 섬기며 일할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율법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사람 오베데돔은 레위인으로 여겨지는데 그곳에 언약궤가 메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 사건을 들은 오베데돔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는 언약궤를 집에 모시는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솔직히 안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면 또 원어로 보면 궤를 옮겨 다윗이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우쳐. 이것을 원어로 보면 뻗다 내지는 기울다 라는 뜻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마치 언약궤가 기우는 방향으로 따라 저절로 움직였다는 뉘앙스를 본문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은 다윗이 인위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져 왔고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몹시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또 오베레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오베레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대조가 보이세요? 동일한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웃사에게는 죽음을 안겨주었고 오베레돔과 그의 가족에게는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범하는 자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인간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과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믿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언약궤 자체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로 여기고 또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두려운 대상물로 여기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궤, 그 언약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네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라.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나의 거룩을 범하면 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겠지만 나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라고 탄식했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서,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그 율법이 뭔지 몰라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고 또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오베데돔에게 임했던 그 하늘의 복, 그 복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